그들이 그대의 흔적을 가슴에 새긴 사랑의 조각. 불어와도 그리움마저 흩어져버리리라. 이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대의 미소를 따스한 손길을 지난 날들 달빛 아래 속삭이던 약속들 별들이 빛나던 그 하늘도 이젠 먼 기억 속으로 사라지리라. 사랑이란 덧없는 꿈처럼 할수록 멀어지니 내 안에 그대를 보내야 하리. 차마 떼어낼 수 없는 이 아픔도 이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대의 미소를 한 손길을 지우려 애쓰는 이 밤에도 눈물로 적신 내 꿈속엔 여전히 그대. 언젠가 그대도 나를 잊으리라. 우리의 사랑도 바람처럼 속에 남겠지만 오늘은 그대를 잊으리라.